그러니까 뉴스가 좀 새로워야 되는데 네네. 이제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약간 다소 좀 충격이었는데 오늘은 네. 오늘 또 했대? 뭐 이 정도 반응? 네네. 네, 그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투자 심리하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이어져 왔다 정도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 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중국 정부의 의지는 다시 한번 확인됐다. 네. 결국 그걸 통해서 수출을 한번 수출 시장을 늘리겠다. 네. 왜냐하면 수출이 지금 수출도 감소, 수입도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환율 시장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외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여기서 6.45대 여기서부터 이제 개입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환율을 낮춰놨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고시 환율을 이제 6.4 지금 보게 되면 6.4 위안을 이제 발표를 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네. 당분간 외환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제 그러면은 위안화에 대한 흐름 자체가 네. 이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박스권에 이제 갇혀서 이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거고 네.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에서 보면서 이제 그 수출이 늘어나느냐. 네네. 지금 5% 정도 절하를 시킨 거잖아요. 네네. 5% 절하를 시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만큼에 대한 수출 증가에 대한 쪽이 나오느냐 확인한 다음에 네. 안 되면 또 추가적으로 5% 뭐 이런 식에 대한 지금 그 위안화 환율 정책에 대한 쪽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네, 여튼 시장은 오늘 얘기한 대로 오늘은 여하튼 코스피도 좀 확 내렸다가 지금 다시 네. 조금 좀 보합까지 와 있고요. 코스닥 아침부터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 네네. 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을 시작부터 좀 유지하고 있는 게 어떤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여하튼 화장품이 됐건 뭐가 됐건 이틀 연속 빠진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저께 이제 저희 어저께 출연자가 누구였죠? 우리 훈이 네네. 어저께 훈이 네네. 김성훈 과장이 나와서 코스맥스 코스맥스 뭐 얘기를 막 네. 했는데 속으로 코스맥스 위험한 거 아니야 했더니 코스맥스 오늘 또 실적이 나오면 어저께가 네. 네. 하면서 증권사에서 또 코스맥스 못 뺏고 올린 애들도 나오고요. 네. 네, 그죠? 이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퍼스픽이 오늘 나오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나왔나 모르겠어요. 네. 곧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두 종목이 중요하죠. 뭐냐면 두 종목이 네. 있음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화장품에서 아모레, 그죠? 네. 그리고 그 제약 바이오에선 누가 말해도 한미약품 그리고 또 하나가 셀트리온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나머지 것도 훅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시건 안 하시는 건 그러니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아모레랑 코스맥스는 대표적으로 해외 먼저 간 애들이잖아요. 네.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어디야 인도인가 어디도 내시간 되고 네. 중계도 공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ODM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그 위안화랑 별로 상관없잖아요 정말요. 네네. 특히 코스메스는 정말 상관 별로 없잖아요. 네. 중국 내 매출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B증권에서도 이미 오늘 분석한 자료가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주가 급등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5% 그 평가절하 됐을 때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0.7% 정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맥스는 한 2.6%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제 분석에 대한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오전장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위안화 평가절하 또 나오면서 네. 심리적으로 좀 내려 다시 이제 그 상승폭을 네. 반납하는 이런 네. 모습에 대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고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지금 이게 시장에서 소화해 나가는 과정 네. 지금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 현대중공업을 네. 직접 이제 많이 리딩을 해주셨었으니까 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거 없어요. 그 보통 이제 그 올라올 때도 2006년도에도 보통 그 고점에서 한 20% 정도 조정은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아모레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22% 정도 조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권사 일각에서 나오는 시각은 아모레가 끝났다. 네. 그런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끝났다고요? 아모레가 끝났다. 이제 주식으로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제 빠졌다 이거죠. 근데 현대중공업도 그랬었거든 그때 13만 원 갔을 때 이제 끝났다 다 갔다 발만큼 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저는 이제 주식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예, 예. 보통이라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는데요. 네. 저는 주식 산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가격 제가 잘 모르잖아요. 30몇만 원 하나 네. 떨어져 갔고요. 네. 그건 20% 사죠. 네네. 당장 사죠. 근데 네. 저희 뭐 내일 팔 게 아니라 네. 한번 하면 5년이 갖고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아무래도 솔직히 잘 모르지만 좀 분명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비교하시면 어저께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 자료인가? 키움 대우증권 네네. 자료에서 SM 얘기할 때 제가 몇 분의 1 제가 강조했죠. 네네. 그게 뭐냐면 중국에 딴 얘기부터 해드리면 중국의 음원 소비, 음원. 네네. 뮤직에 대한 소비가 네. 1인당 음원 소비가요. 어떻게 되냐면 태국 사람보다 10분의 1. 네. 태국은 중국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네. 태국 대비 10분의 1밖에 안 써요. 네. 일본 사람 대비 300 몇십 분의 1, 미국 사람 대비 100 몇십 분의 1,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일본에 우리나라 15분의 1밖에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60분의 1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음원 시장은 앞으로 지금보다 몇 배? 60배 가는 거예요. 아,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보고 있거든요. 화장품 있죠, 화장품. 아모레를 떼놓고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지금보다 몇 배? 그 부분은 최소한 10배 간다고 보죠. 네네. 최소한 10배. 네. 그 중에 아모레 퍼시가 얼마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중국의 점, 뭐, 상하이 장화가 뭐 있죠. 네네. 예, 그게 고평가된, 저평가된 관심이 없어. 근데 상하이 장화 같은 거가 아모레 퍼시까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LG 생활 같이 되죠. LG 생활 건강 같이 되겠죠. 예, 예, 예. 그리고 간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뭐 안 된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끝날 수 있는데 주식은 그렇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 하루 보냐, 이런 데서 어떤 사람도 똑같은 주식권 난 다 맞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네 말은 매번 틀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네요.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저희가 네 이제 강연회를 돌아다니고 강연회를 하다 보니까 증권사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현대증권에서 네 그 아무래에 대한 보고서가 없었어요 그 동안에. 없었지.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 좀 했지. 예. 네, 근데 드디어 중국 탐방을 갔다 왔는지 오늘 대거 보고서가 쏟아졌어요. 지난번에 갔었죠. 예, 예. 그 우리 제자들. 예, 그 갔었잖아요. 예, 우리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지금 대거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어,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서 관련된 얘기 한번 보고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요즘 그리고 학교에서도 관심 많아. 네. 학교에서도 관심 많고. 아니, 그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관심 많고. 하여튼 해외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특히 키움증권 좋잖아요. 두 분이나 여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국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석 전문가님. 예, 그죠? 존경하는 박준현 전문가님 계시기 때문에 해외 주식 지금 올라갔다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 흐름으로 좀 보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주식 간에 뭐 똑같아요. 뭐 아무래도 어떤 놈은 저한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 2학년인가 잘 맞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번 틀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기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아니냐. 그렇죠. 네, 그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현대중공업 때문에 저한테 저때 돈 많이 벌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학년 때문에 현대중공업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현대중공업은 그렇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망할 수가 없었지. 왜 망했죠? 55만원에서 10만원 깨졌는데. 55만원에서 10만원이 깨졌지만 그 이후로 다시 55만원을 또 갔었잖아요. 아, 그래. 그 다음에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아자동차를 2007년 10월 달에 예 제가 처음 여기 그만두고 머니투에 방송 갔을 때 그날 사라 그랬다는 가게가 2만원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 다음에 8만원 갔을 때 저 때문에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3만원 내 4만원 내라고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우리는 진중하게 우리 교수님 오셨으니까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날 또 흥미로운 분이 계속 나옵니다. 진중한 분. 그래서 낙기 이슈면 전략인데요. 코노미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네. 새 교수. 네. 새 친구라는 인도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 새 얼간인가? 새 얼간이. 아, 새 얼간인데. 새 친구 해가. 새 교수 한번 해야 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강의를 청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유호성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교수님? 저야 뭐 계속 강의 다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해야죠. 아, 그래요? 해야죠. 좋습니다. 아, 방송도 계속하시고. 네, 방송도. 뭐 머니투데이에서도 하고 머니투데이 방송도 나와요? 머니투데이 네, 월요일날 몇 시에? 6시 반 6시 반에? 네 6시 반에 시청률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왜 없는지 알아요? 밥 먹으러 가야죠. 아, 그러니까 2대1리도 언제 나와요? 2대1리는 수요일날 7시에서 8시 어저께? 9시에서 10시 네. 두 번 나옵니다. 아 저녁 때 두 번? 네. 아, 특정일날 두 번? 월요일날 월요일날 수요일만 그냥 모아갖고 아 월요일날이랑 수요일날 네. 강의는? 강의는 금요일날 하는데 이번 주가 또 임시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또. 내가 대학생인데 금요일날 노는 줄 알았는데 그걸 땡겨서 목요일날 하면 저 교수님이 엑스티스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짜증치네. 짜증치네. 아니 이번에 안 하면은 보강을 또 월말에 해야 돼요. 아 요즘 또 그렇게 잘 됐네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교육부 때문에 차수가 정해져서 그래요. 저도 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맞네요. 나는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네 강의를 안 들어갔지. 네. 아, 이건 교수님이 스케줄을 바꾸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네. 나의 스케줄이 있는데. 네. 그러면서 안 들어갔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네. 아, 내가 돈 내고 이런 짓도 하는데, 돈 받으면서 무슨 짓을 못 하라. 그 대학교 때는 자체 휴강을 했거든요. 네. 네. 자체 휴강을 많이. 네. 자체 휴강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가르치는 직업이 되니까 네. 자체 휴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다음 주 금요일 날 말이죠. 제가 또 우리 손 교수 유호성 교수한테 엮여갖고 특강을 가요 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충청도 일대 계신데 저한테 사인 받고 싶으신 분. 이번에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초청을 했어. 대학교에서 역시 내가 교수가 되니까 네. 교수는 교수를 알아보는 거지 이제. 어, 그러면은 훈이도 데려가지. 훈이? 어. 훈이 뭐로 데려가지? 훈이도 데려가지 그러지. 이걸로? 아 그걸로 해갖고 저걸로 하는 거지. 뭐? 아니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 생방송 틀어줄까? 아 생방송. 생방송. 아, 생방송. 아니 저걸로 한번 해보세요. 뭐요? 그 유튜브로. 아 유튜브 생방송. 그 행아웃 그 브로드캐스트로 한번 해보지. 한번 해볼까? 네. 알겠어. 하여튼 충청도 일대 네. 청주. 네. 청주 일대 계신 분. 언제 가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인데 7시 9시?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하여튼 대학교에서 네, 추천했어요. 네, 대학교 추천. 다른 대학 추천하는 건 아닌데 안 가지 이제 교수니까. 그렇죠. 교수님이 교수님 추천하니까. 근데 어저께 난 약구주 갔었어. 왜요? 마오에서 방송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연결이 되는 거야. 네, 네. 무슨 건대 교수. 저도 교수라 그래야죠. 교수라고 했는데 사이버잖아요. 무슨 소리야 종편에 사이버 어. 교수도 얼마 정도 나와. 어. 그렇죠. 예, 오늘 준비한 거 첫 번째 코너가 뭐예요? 1인 네. 가구? 네네. 1인 가구 다 관심 많은데? 1인 가구 이슈는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10년이 지난 최근에 네. 다시 한번 주식으로서의 네.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는 더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여타 나라 같은 경우도 뭐 계속적으로 1인 가구가 있는데 국내에서 출산에 대한 임신에 네. 대한 교육을 계속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1인 가구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증가 추세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네. 늘어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뭐 이유는 대부분 아실 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은 고령화 그 다음에 수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혼 문제도 역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1인 가구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본도 역시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3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라든가 일본도 역시 뭐 결혼하기가 두렵다, 집 사기가 두렵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혼자 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유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동거를 좀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 그것도 1인 가구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령화 그 다음에 수명이 연장되게 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인 가구의 소비가 네. 사실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 소비 성향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예상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물가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빠른 속도로 1인 가구가 소비의 주체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1인 가구가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을 보게 되면 여행이라든가 자기 개발, 그다음에 레저 건강 그 다음에 취미 이런 쪽으로는 지출을 늘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네. 뭐 외식이라든가 식품 이런 쪽으로는 좀 줄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도 트렌드 아실 겁니다. 뭐 마이텔? 네. 마리텔 그런 걸 보시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는 외식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품에 대한 이슈라든가 외식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 오뚜기가 100만 원을 좀 돌파를 했죠. 그리고 관련주였던 대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마리테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백주부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이 요색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리를 하는 섹시한 남자 네. 뭐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그게 분명히 갔습니다만 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외식이라든가 식품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들고 싶다, 줄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슈 확인을 좀 해가면서 1인 가구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1인 가구 관련주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관련주요? 네. 네. 일단은 최근에 BGF라든가 GS 리테일 계속적으로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쿠쿠전자라든가 리움쿠첸, 물론 중국에 대한 이슈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연관이 되었지만, 뭐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샘이라든가 대림BNC, 현대리바트, 하츠 역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의류 쪽에서 보게 되면 LF 같은 경우 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 쪽으로 좀 강점이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MK트렌드 중국과 엮이게 되면서 스포츠 웨어 쪽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연 쪽도 역시 CJENM 하늘 뭐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메르스로 주춤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휴가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서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요. 네. 서울 옥션이라든가 예스24 같은 경우도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세요.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높이가 왔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라는 얘기겠죠. 그 안에서 이제 뭐 미용도 역시 올라가고 화장품 다 올라갔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여기가 채널K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근데 다 올라간 것만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까봐 아직 안 올라간 게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 이유는 반려동물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적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네이버 쪽에 뉴스를 좀 봤는데,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죠. 개를 키우는데 평생 키우는데 2,100만 원 정도. 2,111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2,111만 원? 네. 한 마리 키우는데? 네, 한 마리 키우는데요. 고양이 키우는 데는 1,900만 원. 연간? 그러면 평생. 아, 평생. 개를 이제. 그러면 보통 때 이렇게 일요일 아침 보면 누구죠? 그 신동엽. 아, 신동엽이랑 여자 있잖아요. 정. 그 동물농장? 어, 동물농장 한번 보면, 네. 한번 키우면 10마리 키우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역시 쏟는 거네? 그래도 애 한 명 키우는 것보다 아니잖아. 애 하나 키우는데 3억 들어갔대잖아.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교육비만. 그런가? 예. 네. 요즘에 애 한 명당 키우는데 교육비가 저희 할머니도 이제 혼자 사시는데 개를 한 마리 키우시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개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이, 네. 잘못하면 그 혼자 키우면 아 평생, 네. 한, 요즘 보면 10살 정도 보통 살잖아요. 더, 그렇죠. 10년에서는 15년 정도. 건강한 강아지는 15년, 13년까지 사는데 10년, 그렇죠. 평균 잡으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그렇죠. 1년에 100만 원. 이게 들죠. 들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네. 1인 가구와 함께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많이는 안 나왔어요. 네. 많이는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애견 유치원도 있답니다. 있죠. 네. 그다음에 애견 유모차도 있고. 유모차도? 네. 요즘에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야 이게 강아지인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정도로 살이 쪄, 네. 있는 그런 게 많은데. 뉴스 나왔잖아. 성형 수술 한다고. 아 걔도요. 앞팀 뒤팀 한다고. 괜찮네. 그래서 펜션도 애견 전용 펜션, 애견 펜션. 전용 수영장 뭐 별거 많아요. 펜션. 저희 집 앞에 보셨잖아요. 저 집이 저 유모차 막 있었잖아요. 저 집이 개 집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죠. 개물건 파는 집이라고. 맨 처음에 난 김밥집 옆에 있길래 유아용품 파나 이랬다. 왜냐면 유모차가 앞에 잔뜩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유아용 유모차 치고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작은데 그랬는데 보니까 개 개더라고 걔. 말 되네. 네. 네. 그런 만큼 딩크 쪽에서 딩펫, 네. 쪽이라고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딩펫.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네. 뭐 같이 사는 반려자, 네. 그다음에 딥펫, 자녀. 네. 자녀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개로, 네. 혹은 고양이로, 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현재 보게 되면은 한 4조 정도, 4조가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2020년 같은 경우는 5조. 지금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보게 되면 10조가 넘고, 네네. 중국도 역시 반려동물, 네. 요즘에 애완견이라는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요. 네. 반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안도 역시 한 10조, 네.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1인 가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지만 역시 펫을, 네. 반려동물을 좀 같이 키우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는 동물병원 신용카드 결제 규모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동물병원에서 쓰인 돈만 확인해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에 유기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 확실히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네. 얼마 전에 또 작년 올해 초인가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도그TV 아시죠? 네. 도그TV 네. 네. 유료 방송이냐 유료 그렇죠. 방송 네. 근데 제가 개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보냐고 네. 본대요. 네. 개를 위해서 돈을 아 근데 개가 진짜로 본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돈을 그만큼 쓴다라는 얘기겠죠. 네, 네. 네, 그런 만큼 반려동물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애완동물 보험에서 장례까지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은 상팔자인 그 애 강아지 보험은 들어주면 좋죠. 왜냐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지금은 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장례까지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보시게 되면 관련 부품을 구입을 한다라든가 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휴가 갔을 때 네. 맡겨주는 그런 서비스 호텔 네. 애견 호텔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관련주를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도 네.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쪽 매출이 잡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더라도 네. 향후 성장성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네. 성장성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최근에 들어서 뭐 바이오 헬스케어가 조정은 좀 받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성장성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되면은 혼자 벌어갖고 네. 일정 시기까지 벌어놔야지만 남은 여생을 좀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관리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68.3%, 금융자산이 26% 정도였는데 이제 1인 가구가 되면서 부동산의 그 점유율이 네. 좀 줄어들고 그렇겠네요. 네,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골드미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죠. 좀 자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네. 다양한 그 자금을 운영을 하는 그런 네.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를 위한 자산관리 컨설팅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컨설팅이 좀 새로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뭐 보험사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네. 향후 보험에 대한 관심, 연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주도 역시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갖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1인 가구 아직은 아까 네.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네. 올라갔는데 그 네. 안에서도 새로운 네. 종목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적으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또 나이가 드니까 별의 벽을 네. 다 까먹어. 네. 이리온 회사가 뭐죠? 대한제당? 뭐죠? 대한제당 맞나? 대한제분인가? 대한제분인가? 예. 아, 좀 확인 좀 해줘. 이리온이라고 했죠? 이리온에가 네. 그게 상장사가 그 관련 관계사거든요. 이리온이란 거 아실 분 계실 텐데 그 종합병 병원도 있고 애견도 있고 그 다 미용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저희 동네도 커요. 이리온이라고. 대한제당인가 보다. 대한제당이에요? 어디요? 네. 이리온. 대한제분에 지금 관계사로 없네. 대한제당인가? 대한제당. 네. 이리온 치면 딱 그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그 회사 나올 텐데 이리온 해갖고 한번 찾아보 보여줄 나온 중이에요. 많이 나온 게 나오는 김에 종목 하나만 잠깐 보고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딱 한 종목 할 때 이승훈 교수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듣보자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이거 오늘 올라가네. 회장님이 네.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까지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SK컴퓨터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얘기하냐 그랬는데 네. 오늘 올라갔는데 SK컴퓨터 뭐 있다 그랬나? SK컴퓨터보다 왜 제가 지난주 왜 얘기했죠, 자기가? 아직 여기서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딱한 종목에서 얘기. 딱한 종목에서 얘기. SK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제분이네. 대한제분? 네, 대한제분. 네, 네. 대한 그 상장사요? 대한제분은 상장사고 네. 이디온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대한제분. 대한제분이 이제 그 네, 네, 네.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대한제분 네, 네. 이디온. 네, 네. SK컴퓨터는 저거죠.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는 건데. 네. SK 플래닛하고의 합병 얘기. 아, 저 11번가? 예, 예, 아, 그거,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SK컴즈의 역할이 되게 많이 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이메라 다운로드가 아, 맞아. 사이메라.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이메라 얘기는 작년에도 했었는데 제가 짜증내고 아, 듣보잡이라고 네. 그거 뭐냐 했던 건데 디스하는 종목인데 네. 지금도 오늘도 디스하고 싶거든. SK컴즈. 하여튼 참고하세요. 네. 제가 디스 종목입니다, 이거는요. 네. 근데 이런 게 올라가더라. 이게 문제야. 네. 하여튼 상대로 얘기해서 쭉 올라가면서 종목쯤은 뚫지 어떻게 아니 이것도. 아니, 왜냐면 작년에 이거 사이메라 때문에 얘기했을 때 네. 작년에 그리고 사이메라 때문에 있는데 안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때 작년에 이제 얘기할 때가 네. 저기 그 얼마였어? 어, 아니구나 이게 딴 거구나. 네. 잠시만요. 하여튼 다른 종목 보면 제가 했던 지난주에 나오고 네. 갔을 때 그 디스 종목이 SK컴즈였던 거 네. 갑자기 생각나서. 작년에도 이 가격대 얘기했었네. 이 가격대. 네. 네. 네. 다음 주제 한번 가보자. 네. 1인 가구에 대한 얘기했는데 소비 네. 트렌드. 네? 역시 소비 트렌드. 소비 트렌드. 네. 네.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네. 공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인카나미. 있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공유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많았냐면 지금 생산을 좀 파괴하는 그런 게 공유다. 왜냐하면 뭐 물건을 만들게 되면 한 명씩 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네. 여러 사람이 돌려 쓰다 보니까 물건이 덜 팔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축소된다. 지금 당장은 개개인들한테는 좋겠지만 나중에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슈가 또 하나 되고 있는 게 코웨이.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뭐 인수를 하려고 세 곳의 회사가 달려들었는데 세 곳의 회사 다 모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갖고 개인 사정이 있어갖고 뭐 인수를 하네 마네라고 얘기 나오게 되면서 네.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코웨이가 이런 공유의 개념으로서의 인식이 좀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을 통해서 좀 얘기를 계속 해드리자면요. 네. 오늘 아침에서 아침도 제가 보고 왔는데 휘카페라고 아세요? 휘카페. 휘카페. 휘? 네, 휘카페. 들어봤어요? 뭐지? 몰라. 정수기인데 거기 네. 커피도 나온. 정수기에서 커피까지 나와? 네. 아, 캡슐형으로. 그거 저 김수현이 선전하는 거. 김수현일 걸요? 네, 김수현이 선전하는 네. 거. 어느 회사인데? 한국경제에서도 맨날 그 나오길래. 광고로? 네, 나와요. 청혼아이스. 청혼아이스. 네. 이렇게 상장사요? 네. 아니, 청혼아이스 예전에 아니. 청호가 상장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나? 청호컵넷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회사야? 그 회사 그 회사일 걸요? 근데 그 100%네. 네. 얘기를 해드렸던 쿠쿠. 쿠쿠. 네, 쿠쿠도 역시 렌탈 사업을 좀 하고 네.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위닉스. 사실은 위닉스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해가 너무 쨍쨍 떠갖고. 위닉스는 제가 작년이었죠, 그렇죠? 네. 작년에 저의 개인사를 얘기하면 저희 네. 천남 와이프의 오빠. 네네. 천남 맞나? 나 그런 게 헷갈리면 나 매제? 매 천남 아니야? 천남?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의 오빠. 저는 1인 가구라서. 천남 맞죠? 동서. 아, 와이프의 오빠? 천남. 와이프 천남이야, 천남. 천남. 네, 천남. 천남 매부 관계잖아. 천남 매부. 천남이 그거래요. 좋은 말로 트럭킹 비즈니스를 하자. 트럭킹 비즈니스. 영어로 하면 좋은 트럭킹 비즈니스 하는데 트럭킹 비즈니스가 한국말 하면 화물 운전하시거든요. 그렇죠. 화물이 엄청 힘들잖아요. 전국을 왔다 갔다 진짜 그 엄청 그 뭐죠 윙버스 같은 거 큰 거 있죠. 네. 엄청 큰 거 화물 그 전국 돌아서 운전하고 다니는데 우리 처남이 작년에 그런 이미 지났으니까 얘기하는데 재작년에 위니스가 엄청 갔죠. 작년에 네. 안 갔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몇 분 얘기했는데 이건 아는 사람이다 정도로만 표현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처남이거든요. 처남. 네네. 말은 손이 천원 맞는데 나이는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거야 평택에 가끔 가 평택 가는데 삼성에 거기 집화장 있대요. 네네. 거기 보면 뭐 그 트럭이 들어가서 물건 빼고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삼성 측에서 차를 여기다 대지 말라 그랬대요. 바깥에 대라고 그래서 왜 가냐니까 그 큰 야적장 차고에 위닉스가 깔려있다. 위닉스가 아니라 제스키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쵸, 안 팔렸으니까. 제스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막 무료로 주잖아요, 지금. 그래. 근데 올해는 또, 올해는 뭐 된 줄 알았는데 올해도 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다가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스키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쵸. 네. 아, 제스키가. 네. 뭐. 왜냐면 에어컨 제습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 다 거주잖아요. 네. 끼어 팔기 네. 하잖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저 어쨌든 공유는 하더라고요. 렌탈. 아, 그러니까 렌탈을 네. 하죠.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상장사가 곧 될 것. 상장 예정. AJ 네트워크스. AJ? AJ 네. 네트워크스. 네.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렌터카 지주회사. 네. 알아요, 알아. 나 그거 렌터카만 하고. 여기 시장이 1위잖아요. 상장이 곧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롯데 렌탈도 요즘에 이슈는 좀 되고 있는데, 롯데 호텔 일단 된 다음에 롯데 렌탈을. 에이지 네트워크가 상장해요? 상장합니다. 오, 그거 주목해야 되겠는데? 저 관심주로 등록, 미리. 왜냐면, 제가 딴 거 몰라도, 네. 길을 많이, 저같이, 그,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는 분이 아마 여기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자기도 그렇잖아요.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사랑합니다. 예, 네, 근데 보면, 동네마다 주차장이 많거든요. 근데 AG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많아요. 근데 그게 뜰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 직접 하는 것들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게 보면 앞으로 거기다가 렌트카도 들어오고요. 렌트카 주차장.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뜨면 뜰수록 주차장 갖고 있는 게 장땡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시계에서. 앱도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좋으네. 그리고 하츠 네. 같은 경우도 렌탈. 후드 렌탈. 후드. 네. 네. 그쪽 하고 있고. 네. 요즘에 또 저도 좀 쓰고 싶은데 바디프렌드랑 슈테크 안마 의자. 그것도, 그렇죠. 네, 그것도 렌탈을 하더라고요. 대신 네. 이제 상장되지는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에 공유경제의 규모를 보게 되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2008년에 언급이 네. 그 공유경제라는 게 처음으로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네. 또 대선 나온다고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8억 5천만 달러에서 작년에 100억 달러. 굉장히 시장이 커진 거죠. 네네. 거의 뭐 10배 이상 10년 만에 좀, 4년 만에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사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가 되게 되면은 네. 그거를 사는 것보다는 빌리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이 아니라 KTX 타더라도 지하철은 안 빌려주지. 지하철은 안 빌려주지. 지하철은 안 빌려주지. KTX에서도 네. 뭐 빌릴 수 있더라고요. 노트북이나 이런 거. 빌려주죠. 네. 그런 건 많아요. 그 렌털로 계속 간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 렌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공유 경제의 일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공유 경제를 알고 있느냐고 네. 물어봤는데 네.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43%. 네. 아직도. 네. 아직까지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전혀 모르겠다 1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알고 있다는 13.6% 정도. 네. 근데 만약에 이 공유경제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뭐 창작물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지식. 네. 네. 그 다음에 안 쓰는 물건을 공유하는 거다. 네.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 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가 44%까지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유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밀었죠. 네.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끼고. 맞죠. 나누고. 네. 네. 같이 쓰고 이렇게 얘기가 네. 나왔는데. 아름다우게 하는 가게도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했던 거죠. 아름다운 그렇죠. 가게.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는 뭐, 리사이클? 네. 그래갖고 수거해갖고 그것도 저렴하게 팔고. 네. 그런 것도 있게 되는데. 이런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이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제조업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조업은 기분 나빠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눴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렌탈 산업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렌탈 산업이 한 10조 정도 2012년에 10조였거든요. 아 시장이요? 네. 네. 시장 전체적인 10조였고 네. 업체 수가 한 2만 5천 개. 네. 종사자 15만 명. 꽤 많네요. 네. 꽤 네. 많고 보통 고객 유형이 중소기업이 한 50% 정도 네. 빌려 쓰는 고객들이 그리고 개인이 31%라고 보면 되고 네. 이 시장에서 역시 제일 컸던 시장은 렌터카 시장이 아니었나 그럼요 네. 3조 7천억 정도 네. 그리고 정수기도 많이 썼죠 네. 4조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또 왜 빌려 쓰느냐 네.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은 내가 사보기 전에 네. 쓴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고 네. 정수기나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관리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관리를 받기 위해서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렌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렌터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2013년에 37만 대 정도 근데 2015년에는 48만 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럼요. 요즘에 다음 카카오나 우버 같은 경우도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뭐 리스에 대한 문제도 요즘에 발견되고 있지만 네. 개인 관련된 용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중소기업 시 대부분의 그 고객이었지만 요즘엔 개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네.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800만 계정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가정용품 렌탈 네. 시장이. 네. 기본적으로 코웨이라든가 청혼아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의 네. 기본적인 계정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사용자는 네.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네. 많이 하죠. 그래 KTH에서도 뭐 개인 용품을 렌탈해 드립니다. 뭐 설치비 무료, 뭐 가입하면 뭐 준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네. 있죠. 네네. 근데 그거는 TV에서도 나오지만 11번가에서도 네. 렌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예 코너를 따로 해서요. 네, 네네. 그래갖고 11번가 렌탈의 품격 네. 이런 얘기 하게 되면서 렌탈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사갖고 뭐 1, 2회 쓰고 안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렌탈하는 게 훨씬 좀 그러니까요. 저렴할 수 있는 거죠. 저렴하죠. 예. 네,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를 가장 많이 써봤냐라는 얘기가 역시 정수기가 대표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요즘에 비대. 네. 비대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냉온수기야 뭐 요즘 같은 경우 정수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네. 문제는 되지 않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연수기, 뭐 도서 애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크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도서 같은 경우도 역시 렌탈을 좀 하는 네. 하고 네. 장난감도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출산 및 유아용품, 노트북. 노트북 대부분 갖고 있지만 렌탈도 좀 쓰고 있다라는 거. 회사에서는 다 렌탈하죠. 이게 왜냐면은 네. 보통 노트북 사면은 저도 뭐 많이 쓰면 3년, 4년? 네. 어차피 소매품 그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뭐 빌려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전거라든가 카메라도 역시 렌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네. 캠핑 용품 여름에 보통 가다 보니까 네. 캠핑카도 요즘에 렌탈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렌탈은 관련주로 나오네요. 돈을 벌기 관련. 위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네. 공유 같은 경우 그보다 좀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쪽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우버의 가치가 올해 같은 경우 510억 달러.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250억 달러.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좀 겨냥해서 중국 쪽에서 디디콰이디라고 네. 150억 달러. 랜딩클럽이라고 한 52억 달러인데 국내 쪽에서는 아직 상장이 확실히 된 건 없어요. 된 건 없는데 한참 광고가 나왔던 소카라든가 그 다음에 열린 옷장이라고 했고 옷을 이제 또 정장 이런 것도 한참 또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던 주차장 같은 경우도 공유 쪽으로 많이 이어지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에 가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했는데 요즘엔 다 온라인 쪽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앱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요성 교수의 네. 함께하는 또 그 이슈 따라잡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모임날도 뵙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ssue 찍고 시간인데 Issue 하나 두 개 보고요. 그다음에 네. 근데 이제 Issue 보기 전에 네. 하나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국경제 TV에서 이제 짐 로저스 인터뷰를 했거든요. 화상 인터뷰. 네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볼 텐데. 한국주사라는 거? 네, 한국주사라 그러더라고. 대한항공을 샀대. 아 열심히 사시라고 그러세요? 이 형님을 좀 말려주세요. 왜요? 근데 통일을 대비해서 샀대. 지금 내용을 한번 이거 보시면 될 텐데. 어떤 분이 여기 게시판에 쓰셨어요? 예, 예. 예, 예. 한국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국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다. 네. 매수하기에 더 좋은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네. 좀 안 좋은 얘기인데. 네. 어쨌든 간에, 지수가 추락한다라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설 거다. 그래서 네. 상장 지수 ETF에 네. 지금 투자 계획이 있다라는 네. 얘기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적당한 시기를 저울하고 계신가 이렇게 얘기 물어보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ETF 얼마 전에 투자를 했고, 네. 대한항공 주식도 좀 보유하고 있다. 근데 네. 보유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통일항공이 되게 되면, 네. 이게 여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대한항공이 잘 될 거라는 얘기야. 이분이 모르시네. 아니, 무슨 소리야. 큰일 날 소리야. 짐 로저스 같은 분이 저보다 연봉 같은 거라도 수억 배가 많을 거고, 네. 저분이 잠깐 얘기하고 나서 받는 돈이 제가 1년 동안 일해서 벗는 돈인데 저 사람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을 들어? 아니, 그런데. 네. 대한항공 타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한다. 통일 한국을 왔다 갔다 한다고? 네? 대한항공으로? 아니 대한항공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도 여행하고 관광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많이 취향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좋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분 말이 맞겠지. 이분은 이제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대한항공을 샀다라는 거 절대.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의 큰 주제가 하나 있잖아요. 네. 통일 대박. 그러니까 이분 그 통일 대박은 원래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서 이제 통일 네. 대박인데 네. 일본은 아마 그 경쟁이 안 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계속해서 갖고 중국 시장에 대한 쪽도 지금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금리 인상 이후에 연준에서 네.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하게 될 거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좀 특이한 얘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에 네. 한 번 더 시장에 난리가 나올 텐데 그때가 이제 미국 주식을 팔고 자기는 네. 이제 곡물, 네. 원자재 투자를 그때 네. 할 거고 금 투자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네. 원유에 대한 투자나 금 투자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좀 더 좋은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예? 아, 통일 대박 되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죠. 좋다가 치고. 네. 아, 하여튼, 제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짐 종교는 짐 노조스님 말이 맞을 거다. 네. 거기에 박수 한번 치고. 네. 그죠? 제가 뭐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예, 무조건 그분 좋은 거다. 그분 의견이 맞다라고 했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시청자분들 혹시 이 뉴스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아마 오늘 오나 뭐 나온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 번역본이 나온지 있겠는데 네.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면 아마 증권사에서도 아마 이런 거를 인용하는 놈이 나올 거예요. BOA, Bank of America, 메릴린치 합쳤잖아요. BOA에서요. 앞으로 세상의 트렌드를 한 다섯 가지를 딱 해갖고 딱 그림을 보여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오늘 보여주고 나머지는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지도를 새로 그렸네요. 전 세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 내가 보여줘서? 네, 보여줘서 봤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새로 그렸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거든요. 좀 더 크게 보겠는데요. 이거 많은 걸 설명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재어링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린 건데 이 지도를 나라 크기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는 나라의 크기잖아요. 그냥 크기. 근데 면적 갖고 그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 시가 마켓 밸류로 그렸어요. 마켓 밸류로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미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9조 달러. 그러니까 19조, 그러니까 20조 달러 시장의 크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네. 여기 보시면요. 20조 달러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보겠고요. 나머지가 일본 있죠, 일본. 일본. 일본. 일본이 보면 10억, 100억, 1000억, 3조 달러. 3조 달러. 3조 달러의 그림을 그린 거고요. 한국도 이렇게 했는데 한국도 좀 쫓겨나 있는데요. 문제는요. 중국 있죠, 중국. 중국. 중국은 얼마야? 얼마야 이게? 889. 8천억 달러. 8천억 달러를 그린 거예요. 8천억 달러. 더 크게 보이면 더 크게 보여요. 이게 8천억 달러를 그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 네. 네? 그 그림을 확대하는 게 있어요. 그 클릭하시면. 네. 나 지금 클릭하고 있는데 어디로? 그거 말고. 어? 모르는. 제 걸 잡아주셔도 돼요. 아, 이승원 교수 거 잡아주세요. 네. 이승원 교수 거요. 저는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예. 네. 네. 지금 여기 8천억 달러라고 나와요. 네. 이게 보면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를 그린 거예요. 현재 그림. 이걸 보고 어디를 사야 될까 팔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서 오는 자료는요. 딱 보면 제가 느낌이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글로벌 탑 2라 그러잖아. 중국이 너무 작은 거죠. 스위스가 너무 크네. 네, 그리고 영국은 뭐 이렇게 커? 그러니까. 그죠? 일본은 뭐 그럴 것 같긴 해. 우리는 왜 금액이 없어? 아니, 그림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너무 작아 보이니까 이거 한 건데. 예, 근데 딱 보면, 이거 정말 잘 만든 그림 같아, 이거. 한국도 너무 큰가? 아니, 한국이, 아니, 냉정히 봐서, 냉정히 제가 말씀드리면, 양대에 보면, 중국이 작아 보여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중국이 스위스보다, 말씀하신 대로 스위스보다도 작고, 중국이 독일보다도 작고, 예? 프랑스도 약간 이해가 안 돼. 예? 근데 뭐 이제 미국이 너무 크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이 상당히 크게 나오잖아요. 예. 네. 근데 숫자는 왜 없어? 얼마야? 아, 숫자는 이제 600, 600인가? 그러니까 6,000억인가 모정 나올 거라 제가 봤는데요. 이게 한국이 너무 좀 커 보인다는 생각도 좀 솔직히 안 들어? 두 개를 봤을 때? 들죠. 네. 한국이 갑자기 중국하고 거의 다이다이네? 다이다이부터 다이다이. 그러니까. 너무 큰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거 정말 잘 맞는 그림, 이거. 예. 네. 아, 이거 정말 이런 아이디어 낸 게 대단하거든요. 이거 보면 한국 숏인데? 아, 그거보다는 이제 중국이랑 한국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네. 중국이 작단 얘기죠, 중국이. 예. 네. 네. 그래서 포인트가 이건데, 이 포인트는 이 글의 제목, 그 내용은 하여튼 미국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너무 독식하고 있다. 그런 네. 얘기 하는 거고요. 일본, 영국도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거 이제 흥미롭습니다. 요 분이 잘못 드렸고요.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리면, 요거 한번 요까지 보고 나서 2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중국이 오늘 3일 연속 위안화를 계속 평가 잘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딱 세 가지 그래프로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거, 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네. 혼날까봐. 저는 하자. 제 화면 잡으세요, 제 화면. 네. 네, 딱 제 화면 잡으세요. 제 화면 보시면. 이게 보시면, 2010년 이후에, 2010년을 딱 100으로 같이 시작했어요. 네네. 같이 시작해서, 각국의 화폐가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갔냐, 떨어졌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보시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위안화를 비교한 건 위안화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 이거 타이완 대비 위안화. 유로 대비 이런 거예요. 이거 내는 건데. 지금요. US 달러 대비 완만하게 조금씩 떨어졌잖아요. 예, 조금씩 떨어졌는데 보세요. 브라질 있죠, 브라질. 작살났죠. 예, 브라질 훅 떨어졌죠. 딴 나라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버텼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이 보기에는 아, 이거 딴 나라들은 그렇게 약해지는 동안 우리는 뭐 했냐 이거거든. 걔들은 근데 미국, 중국은 경상수지가 계속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 얘기고, 네. 아는 얘기고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죠. 중국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보시면 수출을 보여드리는 건 수출이요. 수출을 보면 미국이나 이거는 중국에서 얼마만큼 수입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수입하느냐. 그러니까 각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내용을 하는 건데 역시 미국 제일 크죠. 미국 제일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고요. 이유가 그 다음 수입하고죠.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수출 각국의 수출 나라의 금액을 봅니다. 타이완 들어가고요. 재팬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 한 해 동안 보면 증가율이 확 떨어진 거예요. 증가율이 떨어진 거예요. 중국이. 중국의 수출이 떨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타이완에 인디아는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평균 무빙 에버리지가 이렇게 초록색이 완만하겠는데 계속 하향되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 뭐 동의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 중국인의 시각에서 이런 요인들로 저 위안화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우리 또 오늘도 초대 손님 모시고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앞서 얘기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나머지 트렌드 한 3개 시간이 되면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킷랩은 이번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3일 연속하니까 이제 뉴스로서 좀 지겨워졌어. 어? 그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모처럼 또 사면에다가 복근까지 하러 다니면서 네. 바로 이 정도 풀리면 다음 주 월요일날에도 당장 대표이사의 회장직에 다시 올라가시는 우리 회장님 종료하는 최태훈 회장님. 네. 네, SK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네요. 일단 사면 복권 수혜주 건설주. 사면과 복권이 같이 되는 것도 쉽지 않죠. 사면 수혜주 지금 보게 되면은 건설주가 그 입찰에 네. 대한 부분 그게 다 풀린다. 아, 다 풀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 풀렸어 그것도? 네, 그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동안 네. 입찰 못했던 애들이 많거든요. 법인으로 사면 복권된 거, 법원으로 사면 된 겁니다, 그냥 법원. 아, 법인. 법인으로. 법인.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 SK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호재인가요? 호재인데 CEO 리스크 없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호재인 사람 한 명 알죠? 네. 거기 열심히 그 구치소에 맨날 가던 사람이 있어. 네. 자주. 네? 네. 그래갖고 네. 이번에 기조실로 발령날 거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네네. 네. 그 이석준 씨 있죠? 네. 이석준이네 친인척 중에 한 명이고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네. 글로 다시 발령날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까 앞서 일부 시간에 못해드린 거 있잖아요. 네. 많이 나온 김에 새로운 트렌드 네 개 다섯 개 한 거 있죠? 아까 나머지 네.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잠깐만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는데 제 화면 잡아주세요. 그냥 크게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제가 친절한 2학년이니까요. 이걸 찍어드릴게요. 링크를 찍어드립니다. 아마 이게 번역본도 번역된 건 곧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앞으로 한 10년 동안의 화두라고 보시면 화두. 네. 이거에 관련된 거 주식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갖고 야 2학년이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라. 어? 저한테 항의할 게 없어요. 누구한테 항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항의하면 돼. 메린츠에 들어서 너 왜 쓸데없는 자료 만들었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 이거 찍어서 보내드리려니까요. 이게 길어갖고 링크가 안 걸리네. 제가 찍어 보내드릴게요. 아, 네. 뭐 저 단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단축. 아니, 첫 번째는요. 그로스 오브 그레이즈 뭐예요? 노년층의 증가. 그러니까 고령화란 거예요. 고령화. 고령화라는 건데요. 여기 중요한 숫자는요. 이거 사이즈 자체는 65세 인구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숫자는요. 2050년까지 늘어난 숫자. 100만 명. 그러니까 예, 미국 인구로 보면 2050년까지 65세 인강이 지금보다 3,800만 명이 늘어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중국은 깔끔하죠. 2억 명이 65세 인강이 늘어난다. 그런 네. 개념입니다. 우리도 꽤 커요 지금. 예, 우리나라 여기 안 보이죠? 아니 보여요. 옆에. 숫자가 보여요? 숫자? 아니 숫자는 안 보이는데 아. 한국하고 중간에 동그라미 큰 거 하나 있잖아요. 아 근데 일본이 600만 나오는 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려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찾아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가 지금 현재 갖고 2012년에 각국의 로봇 대수 얘기하는 건데요. 아, 한국 봐. 예. 네. 한국도 이거 한국 왜 이렇게 많냐 이거가 공장 자동화 있죠. 그래서 자동차 공장 그리고 각종 페인트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도장 공장 이런 거에 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네. 네. 보세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이런 거 따지려면 누가 따 따진다? 2학년 햇소리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BOA에 가라. 네. 메릴린치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엄중 문제 항의. 갖고 한글로 항의하세요. 어, 한글로 항의하시면 돼요. 아 번역기 돌려요. 미국이죠. 미국의 숫자 됐습니다. 숫자. 네. 16만 8천 대. 우리나라 13만 8천 대. 이거 다시 말해서 자동차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공장 그것도 뭐 기계 전자제품 거 있잖아요. 일본 이야기인데요. 중국도 너무 작죠. 중국 너무 많죠. 네? 인도도 있죠. 인도도 요즘 커지고 있어요. 네. 인도 너무 작다. 인도도 작아. 네, 이게 큰 화두입니다. 화두. 네. 오토메이션 네이션 해갖고 로봇 딱 나옵니다. 로봇. 그래서 로봇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 배고픈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음식료 있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거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음식료 쪽에서 해갖고 결국 그 뭐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관련된데요. 이게 엔겔계수 이런 개념이에요. 네, 네. 엔겔계수가 우리나라 13% 낮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음식료 소비가 낮은데 아직도 못 사는 나라가 많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아직도 상당히 높은 나라가 많다. 헝그리한 나라가 많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도 꽤 헝그리하네. 13%인가 나올까요? 우리도 13%나 헝그리하네. 아니, 헝그리가 아니라 13%밖에 소비를 안 하는 얘기예요. 가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얘기예요. 엔겔계수가? 아까 엔겔수 엑스펜디처. 유럽에서 하프 헤티드 인터넷에서는 유럽의 통합이 반반 통합됐다 이런 얘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번역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아까 저거 잠깐만 뭐 읽다가 저는 문장이 길어지면 한국말이 영어군 안 읽거든요. 네.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링크 올려드렸어요? 네. 네. 링크 찾아보세요. 이거가 아까 나왔던 거지 다섯 번째 이거. 네. 이거 각국의 이거 그림. 근데 이거 보면 이것도 얘기 나오는데요. 미국이 너무 상대에 몰려있다는 의미도 있고 중국이 너무 작다는 의미도 있죠. 한국이 이렇게 크지? 한국? 내가 어떻게 알아? 한국 시가총이 크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만 오늘 주인공이 나왔었는데 이거 보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뒷담화 깐 분이 있잖아요. 키움 증권 왜 좋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외 주식들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이 계시다. 오늘 그래서 그분 모셨습니다. 그분 바로 어떤 분인지 우리 쫙 돌려주세요. 네네. 네. 제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지금 네.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